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다음 벼락보다는 바다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 깜빡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구경하며